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경축하는 함경북도 라선시 군중대회가 18일에 각각 진행됐습니다. 지방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 공장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했습니다. 대회들에서 연설자들은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전당 전군 전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데 대해서 격정에 넘쳐 말하면서 당 제7차 대회는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에 기치 높이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고 주체혁명 위협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분수령을 이루는 승리와 영광의 대회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충정의 70일 전투에서 발휘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당제 7차 대회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 때 대해서 그들은 언급했습니다. 이어 군중 시위들이 있었습니다.